우리 멀리 있어도 별빛은 내 눈에 젖어오네. 별처럼 반짝이는 당신과 나의 추억은 세월이 흐른 뒤에 가슴 속에 남는 곳. 그날을 생각하면 걸어가는 이 길목에 조별은 참을 수 없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당신과 나의 추억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멀리 멀리 있어요.